어디 가? 하지 마. 집에 가지 마. 슬아야. 나 뭔가 아주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아. 우린 기억하나 봐. 기다려온 잠시 안녕처럼